빛을 쏟는 sky, yeah, yeah, yeah, yeah, yeah. 그 아래선 I, yeah, yeah, yeah, yeah, yeah. 꿈꾸듯이 fly. Stronger, you know you were born to fly. 네가 흘리는 무, 네가 느낀 고통은 다. 더 높이 날아보는 나를 위한 준비뿐. Butterfly, everybody's gonna see it soon. Teachers on the sky. Don't.